첫눈에 반한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 요즘 누가 믿나요? 운명이란 없다고 나 역시 믿어왔죠. 그댈 만나기 전까지 답답한 하루였죠. 그날도 어디론가 바쁘게 걷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듯 흘러가다 그댈 마주치고 시간이 멈췄죠. 이 사람이다 이제야 찾아온 사랑이다. 그냥 느낌으로 알아 말도 안 되지만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. 이 사람이다 다시는 못 찾을 사랑이다. 인형처럼 서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숨소리가 들리고 심장이 뛰는 바로 이 사람이다. 처음 본 사람인데 오래된 사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. 기억나진 않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 나와 너무도 닮아 있는 사람. 이 사람이다 이제야 찾아온 사랑이다. 그냥 느낌으로 알아 말도 안 되지만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. 이 사람이다 다시는 못 찾을 없었는데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원해본 적 없었는데 이 사람이다 이제야 찾아온 사랑이다. 아!